지금껏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찾아 헤매다 그저 어줍잖게도 내 아픔만을 여미다 정작 살피지 못한 너의 아픔과 긴 외로움 언제나 듣고 싶은 것 그것만 듣길 원했고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보려 했던 나였기에 깨닫지 못했지 저만치 견뎌 너를 한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날 살게 한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나는 너에게 온 삶을 빚졌구나 참 다행히도 널 만나 이젠 편히 어느새 야위어진 너의 어깨가 미안해서 운다 모든 걸 지금보다는 늘 다음으로 미뤘고 아직 남은 시간이 여전히 많을 것만 같았기에 깨닫지 못했지 세월에 바르지 너를 내 일생 한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날 살게 한 사람 그 사람 삶을 빚졌구나 참 다행히도 널 만나 이젠 편히 기대 날 기대 날 기대 고단했을 그대 우후후후 어느새 야위어진 너의 어깨가 미안해서 온다 내 가진 삶의 무게를 버틴 목처럼 늘 지탱해준 너 내 곁에 한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셀 수 없는 사람 사랑 그 사랑 너는 나에게 늘 주기만 했구나 날 위해 너를 버리며 곁에 네가 살아있음이 고마워서